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68돌째 즈음에서 9일 굶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무관들,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, 대표들, 일본 국회 참의원 우연 일행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68돌 경축,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